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림은 청춘 성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행군길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솔룡의 덩이 튼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출곤. 못게 너무 있던 이상으로 너리 미역국을 보내드렸습니다.